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교인 서약을 하고 또 재직과 사역자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축구 황제 누구죠? 메시? 펠레? 여긴 독일이니까 차범근? 아, 베켄바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독일의 축구 황제 베켄바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래요. 베켄바우어. 뭐 자랑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좋은 의미로 등장하진 않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뭐 독일 축구에 문제가 있다, 독일 축구 거듭나야 한다, 독일 축구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이름은 베켄바워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굉장히 기념비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꼭 축복이나 긍정적으로만 쓰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는 좋은 의미로, 축복된 의미로 쓰기보다는 뭔가 2% 부족하고 뭔가 달성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의 소재로 사용할 때도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오늘날 마치 우승을 못할 때, 독일 사람들이 축구 우승을 못할 때 베켄바우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교회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는 이유는 교회 내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더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무슨 한국 기독교의 민낯, 민낯이라는 말 아세요? 예, 쌩얼. 예? 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조그만 얘기만 나와도 무슨 세상을 보는 눈에 약간의 시각차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 기독교에 연관된 사람이라면 한국 기독교는 이대로 좋은가?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대로 살아서 좋은 것인가? 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자존감을 잃은 자괴감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향, 은혜와 평화가 넘치고 그 다음에 정의가 서리발처럼 서며 그리고 모든 가난하고 상처입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모두 다 그 안에서 부욕해 되고 고향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편견도 그리고 어떤 억압도 불평등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물처럼 흐르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 영혼이 아름다운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족적과 그리고 발걸음들이 아름답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침을 해도 아름답고 감기가 걸려도 아름답고 소화불량이 걸려도 아름다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인가요? 분명히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형벌입니까? 멍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자신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멍에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이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갈 때마다 특히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가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좋으시죠? 그러면 잠깐 멈칫하다가 의례적인 대답들이 나와요. 네. 그 다음 질문에는 소리가 조금 더 작아져요. 여러분의 목사님 좋으시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의례적인 대답을 하려도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몇 분들 중심으로 아멘.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좋으면 야지 무슨 아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교회가 이상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나라는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1, 2부 예배에 독일어로 표현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Himmelsreich,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아마도 죽어서 속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독일어로는 Königsherrschaft Gottes,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왕이 말을 꺼내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극에 보면 그래서 왕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왕이 뭐라 그래요? 궁중에는 허언이 없느니라. 네가 그 말을 못 지킬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쿠웨이트에 가니까 쿠웨이트는 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아세요? 왕이 가끔 가다가 백성들이 좀 빚이 있다 싶으면요, 카드값을 전 국민을 갚아주는 거예요. 카드 빚 있는 분들 쿠웨이트로 잠깐 2주 갔다 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외국인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 말고 자기 국민들, 한 100만 명에 속하는 자기 국민들에게 왕이 카드값을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을 자른대요. 해주고 도둑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허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처럼 다스리시는, 즉 하나님의 왕 같은 말씀이 지배하는 것.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향일까요? 아닐까요? 이상향.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도 없고 죄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 재부르심을 받고 모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핫비루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상향이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고 그들은 군대도 아니었고 그들은 먹을 것을 불평했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이기심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숭배와 모든 죄의 개연성들이 그들 가운데 그득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그 광야 공동체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허니문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토피아를 이루었기 때문에 천만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간섭하고 그 말씀이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같은 말씀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표준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명령이 통하고 법이 지켜져요.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가 생겨서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복을 지급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면접을 하면서 너 자발적으로 왔어? 아니면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어? 예, 처음에는 정말 오기 싫었거든요. 근데 또 머리 깎고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너 이쪽으로 와. 저놈은 전방으로 보내. 예? 이건 유토피아가 아니잖아. 자발적이지 못한 놈들 같으니 너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어? 그 다음 놈. 네,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쟤는 후방으로 보내. 여러분, 이게 가당이나 하겠어요? 예.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봤는데, 야, 조폭은 내보내서 죽여. 새벽에 칼 맞고 들은 놈들 그거 다 사망 처리해.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사람 구하다가 다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특실로 보내.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몇 사람 안 남아요. 예? 욕심 부리고 먹다가 맹장 걸린 사람들 다 터뜨려. 남의 거 먹을 거 주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장이 꼬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수습해줘. 그러다 보면 몇 사람 안 남아요. 네? 부부 상담실에서 아내 때리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한 사람들 전부 다 이혼시켜. 저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어. 그럼 역시 그나마 출산율도 낮은데 이제 가정이 몇 안 남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졸은 사람, 딴 생각한 사람, 주버뒤적거린 사람 전부 다 지옥불에 집어넣어. 미카엘, 가브리엘 다 어디 갔어? 어? 이 민원이 많으니까 천사들이 부족해요. 전부 다 집어넣어, 저것들. 성가대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딴 생각한 사람들 전부 다 엎어깨서 내쫓아.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남아요. 아무도 안 남아. 저도 이제 전전긍긍해요. 설교 준비 몇 시간 했어? 그냥 아쉬운 대로 조금 했는데요. 옷 벗겨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같은 말씀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종들이 자기들에게 가진 것은 없었지만 주인이 그들에게 한 문화와 한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내가 너희가 한 것을 계산하리라 와서 계산하시는 그 진실하고 추상 같은 그 말씀과 진리의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그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족들이 미리 한국에 들어갔어요. 예, 이제 공부가 좀 오래 걸리니까 돈도 부족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애들은 미리 가서 한국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논문이 빨리 안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또 자녀들 보고 싶으니까 한국에 가니까 그 아들이 물론 사춘기가 넘었으면 아빠를 지겨워하겠지만 어릴 때니까 아빠가 왔다니까 너무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잠이 오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잔대요. 너 왜 안 자냐 그랬더니 막 자다가도 막 졸다가도 깨면서 안 잔대요. 왜냐하면 자는 사이에 아빠가 가버릴까 봐. 눈물 나지 않아요? 예, 예. 독일에서 잠깐 왔다가 예. 또 얼마 있다가 바로 가니까 이 아들이 아빠가 자고 나서 아침에 보면 이제 우니까 아침에 그냥 간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잠을 안 잔대요. 손을 잡고 내가 잠자는 사이에 아빠가 떠나버릴까 봐. 예. 여러분 그 아이가 뭐 완전한 거예요? 아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기도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아버지여 떠나지 마옵소서.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죄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전쟁과 증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일본과 소녀상 때문에 또 외교 분쟁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오랜 대물림해 온 그 피해의식과 가해자와 피해자와 그리고 그 증오와 용서 못함과 또 거기에 걸리는 모든 이해관계와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아주 복잡하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하자니 저 사람이 뭐라 저렇게 하자니 이 사람이 뭐라. 예. 저는 여기에서 제 입장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답이 분명하게 보여요. 답이 분명하게 보여요.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러브소나타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 집회하면서 그가 나서서 첫 번째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을 증오한 그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예,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들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되신 주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뒤꿈치 완전하십니까? 예. 굳은 살도 없고 예쁘고 그리고 부드럽고 기능을 다 발휘하는 발뒤꿈치를 갖고 계세요? 아니죠. 부분적으로 좀 곰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은 살도 있고 온전하지도 않잖아요. 예. 저도 아마 발뒤꿈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일그러진 손톱과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머리 되신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면, 생명의 주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면 그 안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와 해산, 생명의 산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민족에 대해서 낙관적이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게만 한다면 아무리 지체가 부족해도 아무리 자본주의에 아무리 말기적인 자본주의의 폐해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심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낙원에 된 교회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선교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으려고 어린아이 한 사람, 어른 한 사람도 양육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서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애써왔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비전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잉태의 기쁨을 주시고 해산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해산도 수고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는데도 여러분 북풍한설 그리고 뜨거운 여름나라 햇빛 악과의 싸움 그리고 저항력과 면역력과 모든 것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성장의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여러분 모든 질병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분명하게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말은 텅 비고 실효성이 없고 그리고 절박하지도 않고 구속력도 없고 목적성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력이 있는 진실된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박한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헤아려주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시는 목적성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이 성령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길을 밝히고 그리고 복음의 신루트를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겁니다.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영감들을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많은 간증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주님 앞에서 기대할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런 생명 예배자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갈 것이냐, 내 자신을 보며 갈 것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갈 것이냐, 세상의 모습을 보며 갈 것이냐, 죄와 죽음, 증오와 전쟁을 보며 푸념하며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꾸며 갈 것이냐, 우리가 오늘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높아심 속에 자녀를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양육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를 피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한쪽으로 정하고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약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부르짖고 외쳤던 그 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여, 내 손 놓지 마시고 주님 내 떠나지 마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옵소서.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그 왕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동행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